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구혜경입니다. 아하 정오에 만나요 신앙상담 시간입니다. 좋은 교회 나명균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신앙상담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들을 질문-질답 형식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정성을 다해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책임지시네. 책임지시네. 내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주께 기도드릴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손으로 날 위해 일하시네. 내가 가진 열정과 정성을 다해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책임지시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책임지시네.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셨어요. 아이고, 지난주에는 천둥, 번개, 우박, 강풍, 폭우 아주 그냥 날씨가 참 안 좋았어요. 그랬어요. 예. 날씨가 안 좋다 보니까 그냥 우박이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밖에 나갔더니 예. 그 차 앞에 유리에 예. 우박이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예. 아들하고 뭉쳐가지고 눈싸움도 할 정도로 그렇게 우박이 네. 많이 내렸더라고요. 예. 날씨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감기 환자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목사님 건강하셨죠? 네, 저는 건강했고요. 뭐 저희 막내가 감기 때문에 학교를 며칠 못 갔어요. 아이고. 예. 헬스케졌더라고요. 네. 오늘 들어온 사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불교신자였습니다. 그냥 명목상의 불자였지 솔직하게는 무신론자나 다름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어머니께서 독실한 불교신자이시다 보니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의 호칭을 사용하잖아요. 불교신자들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보살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니께 보살님 보살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뉴질랜드에 와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 교회에서는 누구를 부를 때 김집사님, 박권사님 하면서 부릅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아무개 집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옆에 있던 분이 저분은 집사님이 아니셔요 라고 하니 아이 다들 집사 권사 부르는데 그냥 저분은 뭐라고 불러야 하느냐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집사님이라고 불러 그렇다고 아줌마라고 부를 수도 없지 않느냐 합니다. 한바탕 웃고 넘어갔습니다만은 궁금한 것은 교회에서의 직분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싶고요. 아직 정식으로 집사는 아니지만 그냥 부르기 뭐하니 집사로 호칭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웃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예. 웃고 넘길 수만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예,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런 경우를 사실은 저도 가끔 네. 보거든요. 네. 보면서 그냥 저도 어떨 때는 웃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냥 예. 모르니까 그러시겠지. 예. 뭐 또 민망하니까 예. 그러시겠지. 이제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아유 빨리 집사님 되셔야겠네요 하고 예. 이렇게 예. 넘긴 경우도 있고. 네. 때로는 이제 정식으로 그런 얘기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실 기회가 있다고라면 재직 세미나 같은 네. 그런 기회가 있다면 이제 바르게 가르치기도 하곤 합니다. 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우선 이제 한국 교회나 이 한인 교회들은 예. 어떻게 보면 교회 성도 수에 비해서 재직들이 많다라는 거. 예. 네, 물론 이것이 나쁜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 예. 제가 전에 아프리카에서 오신 목사님, 흑인 목사님하고 대화를 네. 나눈 적이 있는데 네. 아프리카 케냐에서 제일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고 예. 케냐 자기 나라 대통령도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셔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이 한국에서의 한인 교회를 경험한 소감이 어떠냐라고 할 때 가장 네. 먼저 얘기한 것이 한국 교회는 네. 재직이 굉장히 많다 이거죠. 예. 재직이 거의 뭐 성도 수에 뭐 한 얼마나 될까요? 70-80%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오히려 이제 자기네 교회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 교회는 예. 재직이 10%도 안 된다 이렇게 예. 얘기해요. 당신네 예. 교회도 교인이 한 7-800명 되는데 예. 재직은 뭐 한 20명, 50명 정도도 예.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네. 부러워하더라고요. 아, 예. 한국교회는 이렇게 정말 좋은 일꾼들이 많구나 하는 예. 것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참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웬만큼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교회에서 직분을 안 받은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 그렇죠. 네. 예. 물론 이것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으로 보면은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예. 참 감사하고 귀한 일이죠. 예. 그렇게 일꾼들을 세우지 못한 교회들 입장에 보면은 야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있구나. 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계 선교에 쓰임 받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참 귀하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교회가 인정할 수 있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예. 개인적으로도 큰 축복이고 네. 또 교회가 부흥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러나 이제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예. 이제 교회에서의 직분이 예. 계급화되어 가는 것, 예. 이 모습이 참 안타까워요. 예. 예. 직분을 못 받으면 서운해하고 예. 그렇다고 직분에 따른 신앙생활을 제대로 감당하느냐 예. 사실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예. 굉장히 많고 네. 그래서 명목상에 예. 이렇게 직분만 가지고 네. 있는 그런 현상들이 네. 한국교회나 또 이 이민교회의 예. 한인교회들에서도 네.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한 가지의 이러한 현상을 얘기한다고 이유를 얘기한다면은 예. 한국인들의 교회 생활의 습성이 예.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고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키위 교회에서는 성도들 간에 자연스럽게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예. 대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뭐 심지어 목사님도 이름을 네. 그냥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네. 우리 한인 크리스천들은 뭐 한국에서나 외국에서나 직급에 대해서 네. 아, 직분에 대해서 매우 네. 예민한 것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이름을 부르면 뭐 큰 신뢰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의식 때문에 네, 네. 이렇게 이런 해프닝이 이렇게 빚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다면 교회에서의 직분자를 너무 많이 세우는 것이 그런 현상으로 굳어졌다고 봐도 되겠는지요? 이 문제는 뭐 꼭 그렇게 한쪽으로만 보아서는 또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또 직분을 감당하실 만큼 신앙이 컸거나 네. 또 교회가 많은 일꾼들을 세워놔서 네. 제대로 이렇게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네. 참 감사하고 예. 축복된 일이죠. 그런데 예. 이제 속된 표현으로 직분자를 남발한다라는 그런 말도 예. 아, 한간에는 하잖아요. 예. 예. 한국교회 한인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과정 속에서는 예.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예. 예. 얼마 전에 제가 다른 교회 어느 교회의 권사 피택을 받으신 분의 이야기를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저 사람이 과연 권사 직분을 감당할 신앙이 되는가 예. 능력이 되는가 이렇게 예. 조바심을 갖고 염려를 했는데 예. 피택을 받고 나니까 예. 그분의 전반적인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래서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예. 직분이 일꾼을 만들기도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예. 예. 예. 일반적으로 이제 직분자를 세울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어떤 과거적인 평가만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체크를 해요. 예. 확인을 예. 하죠. 예. 그분이 언제부터 신앙생활했냐, 예. 뭐 주일 성수는 어떻게 했냐, 봉사는 예. 어떻게 했느냐, 예. 과거적인 측면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네. 물론 이제 과거의 신앙이 검증 자료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 네. 이제 분명 앞으로 일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네.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꼭 생각하면서 재직을 세워야 될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네. 뭐 했기 때문에 이런 직분을 준다가 아니고 예. 뭐를 감당하기 위해서 네. 이런 직분을 준다. 예. 그런 네. 측면이 사실 더 많아야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한국교회나 한인교회들이 자성해야 될 부분은 예. 분명히 있음을 또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 직분자들을 터무니없이 많이 세우고 예. 계급화되어가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예. 위기의식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 좀 뭐 이렇게 너무 지금 직분자를 이렇게 좀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것 네. 때문에 조금 많이들 걱정도 하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일꾼 세우는 일은 정말 귀중한 일이지만 네. 귀중하기 때문에 더 좀 조심스럽게 네. 또 이렇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회에서의 직분의 중요성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직분은 교회를 지탱하는 뼈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예. 당연히 그렇죠. 예, 예.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네. 직분자들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네. 성경에도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뭐 빌립보 교회라든가 예. 이런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초대 교회들에서도 네. 직분자를 세워서 네. 이제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귀한 선한 사역들 예. 그것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예. 감당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예. 교회는 이제 교회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예. 예배라든가 예. 요즘 오클랜드 우리 한인 교계에서 예. 이제 한인 교회 전체가 연합해서 전도 사역에 굉장히 열심을 네. 품고 있는데 이런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복음 전도라든가 예. 양육이라든가 봉사라든가 예. 이런 교회에서 꼭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그에 합당한 직분자를 세워서 예.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예. 동참해 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 이제 예. 문제는 네. 오늘날의 교회에서 이 직분들이 예. 세속화되어 간다는 것이고 예. 이를 바르게 돌이킬 대안이 예. 딱히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뭐 다른 교회도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된다. 네. 뭐 그런 모습들이 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인데 네. 좀 우리가 개혁신앙, 개혁신앙이라고 할 때 네. 어떤 우리의 안으로의 신앙적인 그런 모습으로서의 네. 개혁, 생활적인 삶에서의 개혁 예.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네. 어떤 교회가 제도적인 개혁도 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네. 바르게 또 다시 네.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교회에서 뭐 호칭하기가 뭐해서 집사님이라고 부른다는 말에 정말 뭐 이제는 웃고 그냥 넘어가기가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예. 여기저기서 많이 보거든요. 예. 정말 직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교회에서 직분이 없는 분들은 어떤 때는 정말 호칭하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세상에서 부르는 사장님, 부장님 이런 호칭을 사용하면 회장님 없어요? 회장님. 아, 네, 그런 거를 호칭을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 예. 예. 이 문제는 전에도 한번 상담이 이루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예. 어떤 분이 그런 사연을 가지고 오신 적이 있어요. 예.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사장님하고 직원이 예. 예. 같은 교회에서 출석을 하는데, 예. 그 사장님이신 분이 그 즉 교회 와가지고도 어이 김부장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아, 좀 그것도 네, 그러네요 정말. 좀 예. 그래서 난처하다는 그런 얘기로 네. 한번 상담이 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좀 기억이 나는데 예. 교회는 분명 세속적인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저도요 예. 그 전에 이용하던 자동차 그 카센터 예, 예. 예, 자동차 때문에 예. 뭐 WF라든가 뭐 예. 때문에 가잖아요. 예. 그럼 그 카센터 사장님께서 예. 꼭 사장님 이렇게 불러요 저한테. 예. 그래서 제가 한두 번은 그냥 웃고 지나가고 아무 예. 대꾸 안 했었는데 예. 아 계속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저는 사장님이 아닙니다. 예. 사장님이라고 좀 부르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이제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호칭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니까 예. 그냥 막 그냥 사장님 이렇게 예.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손님 고객님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예. 뭐 사장님이라고 하면 더 기분이 좋을까 뭘까? 예, 그런 예,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네. 네. 여자분들한테는 뭐라고 불러요? 그냥 할머니라고 불러요? 아니요. 아니요. 예. 아무튼 왜 그러냐면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계급화된 사회에 굉장히 민감해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어요? 예. 예. 아무튼 다시 말씀드린다마 드립니다만은 예. 요한 3서에 나오는 그 디오드레베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예. 예. 요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예.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항상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예. 세상 권세를 가지고, 좋은, 혹은 이제 교회 직분을 가지고, 예. 교회에서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 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예. 저는 어떤 정말 귀한, 훌륭한 장로님을 제가 아시는 분 계신데, 예. 이름만 들어도 권사님도 아실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은 교회에 오시면, 예. 뭐 정말 앞치마 들고, 예. 주방에서, 네. 뭐 국수 쟁반기에 날리시기도 하고, 예. 아니면 주차장에서, 예. 형광등, 예. 형광 지휘등 있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이렇게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도, 예. 하시고, 예. 그러시거든요. 예. 정말 이렇게 세상의 직분 다 내려놓고, 예. 언제나 이렇게 정말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네. 네, 세상 권세를 가지고 혹은 교회 직분을 가지고, 예. 자꾸 교회에서 권세를 누리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 교회에서는 세상의 직분도 다 내려놓고, 예.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건 정말 중요하고, 예. 예.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뭐 김 변호사님 뭐 이런 세상적인, 예. 호칭 이렇게, 예. 쓰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이 없는 분들, 특히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을 어떻게 호칭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네. 이제 성경에서의 예를 말씀드리자면은, 네. 마태복음 28장 8절과 9절에서는, 네. 믿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렇게, 예. 말씀하셨어요. 예. 예. 이제 그러나 이제 문제는 나이가 많으신 분이 아랫사람에게 형제님, 형제 이렇게, 예. 부르면은 괜찮은데, 네. 나이가 많은 분에게, 예. 어린 사람이, 예. 형제님 혹은 자매님 이렇게 부르면 이게 참 또 좀,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네. 예. 물론 이제 성당에서는 뭐 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예. 아주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데, 예. 우리 기독교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냥 사실은 그냥 이름에다가, 네. 뭐 남영균 씨 이렇게, 네. 불러도 사실은 아무 문제는 없어요. 예. 예. 사실은 이제 저는 목사지만, 예. 목사들끼리 모이는 노회나 총회 같은 데 가면은, 네. 무슨 예를 들어서 남영균이 목사가 이렇게 무슨 안건을 올렸다라고, 예. 하면은 사회자가, 예. 남영균 씨가, 예. 헌의한, 예. 이 문제 이렇게 하면서 그냥 씨라고 이렇게도 호칭해요. 예. 꼭 뭐 목사라고 붙이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예. 누 뒤에 씨라고 붙이는 것은 굉장히 존칭어고, 예. 그냥, 예. 막말이 아니라는 걸, 네. 알아야 되고. 네. 그리고 아무개 성도님이라고 호칭하면, 예. 저는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예. 연세가 많으신 그런 분이시라고 하면은, 예. 딱 봐서 좀, 예. 어머니 같이, 예. 아버지 같이 이렇게, 예. 연세가 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면은, 예. 그냥 아버님, 예. 어머님 이렇게, 예. 불러도, 예. 정말 뭐 무난하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요. 네. 그렇지 않고 자꾸 아직 아무 교회 직분이 없는데, 예. 집사님, 집사님. 예. 왜 집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장로님이라고는 안 부르고. 그러게. 권사님이라고는 안 부르고. 예, 예,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교회에서의 성도들을 향한 직분에 직분이 없으신 분들을 가지고 교회 직분, 특히 집사님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아무 사람한테 집사님, 집사님 이렇게, 예. 부르는 것은, 예. 결코 옳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런데 성도님이라고 호칭하면 아무런 직분이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도 또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게 참 많이 아쉬워요. 예. 지금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예. 사실 성도라는 호칭이 가장 귀하고, 예. 좋은 호칭인데, 네, 네. 저도 목사이기 전에 성도이고, 그러니까요. 권사님도, 네. 권사이기 전에 성도이고, 네. 네. 근데 이제 한국 교회나 한인 교회들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네. 아무 호칭이 없는 교회 신자들을 예.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네. 뭐 교회에 등록하면 그때부터 성도고 그러다가 세례받고 조금 있으면 교회에 따라서는 권찰제도가 예, 있죠. 예. 집사, 네. 안수집사, 장로, 뭐 권사, 뭐 네. 장로 이렇게 네. 자꾸 이렇게 순차적으로 네. 계급처럼 네.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한국 교회나 한인 교회들에서도 있어서는 네. 직분을 계급처럼 여기는 풍토가 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빨리 회복해야 될 부분이 예. 바로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아주 귀한 호칭. 네. 예. 이제 성도님, 성도님 하는 것에 대해서 예. 정말 뭐 기분 나빠하지 말고. 예. 가장 좋은 호칭이다. 예. 정말 이렇게. 예. 귀한 호칭이라는 것을 예. 잘 기억하면서 네.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한국교회, 한인교회에 비해 키위교회에서는 직분과 호칭에 대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 키위들이야 뭐 대부분 이름을 그냥 부르지요. 예. 장로님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경우 많고 예. 목사님도 이름을 부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파스타 예. 또는 미니스타 이렇게 그냥 불러주기도 하죠. 네. 예. 키위들이 이제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예. 경홀히 여겨서 그러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만큼 이제 한 개인의 신분에 대한 표현에 대한 예. 이름을 부르면서 네. 친숙한 그런 생활이 익숙해졌다는 그런 것이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목사들을 향해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네. 예. 키위들도요 사실은 예. 안수 받았다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예. 아주 확실하게 인정하고 예. 또 그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예우를 갖춰주고 네. 또 겸손해하는 것을 네.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직분에 대해서 어떤 계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또 이제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으로서의 인식이 네. 정말 우리 한인교회나 한국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한인 크리스천들이 가지는 직분의식에 대하여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도 목사님께서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개혁신앙과 관련하여 직분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면 어떤 것이 있겠는지 말씀해 주시고 오늘 상담을 마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뭐 질문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예. 아마 교회가 직분에 대한 그 세속화를 예. 경계하면서 예. 바른 직분자를 세워 나간다면은 네.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예. 여러 문제들이 예. 줄줄이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지금 모든 교회들이 어느 정도의 문제점은 다 안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데 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네. 이 직분의 세속화 예. 그 문제를 엄히 경계하고 네. 바르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면 네. 다른 문제들도 네. 좀 덩달아 이렇게 해결될 수 있다고 그렇게 예. 봐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직분의 세속화는 곧바로 교회의 세속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예. 그거는 직분의 세속화에 따른 어떤 결과라고 네. 이렇게 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속화되는 과정이나 결과는 네. 교회의 어떤 제도적인 장치나 건물뿐만이 아니라 예. 교인들의 세속화도 함께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 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예. 직분이 세속화되고 네. 교회 직분이 네. 그러면은 교회가 세속화되고 네. 그러면 교회의 제도가 세속화되고 네. 교회에 있는 여러 장치들이 세속화되고 네. 교회 건물도 세속화되고 네. 이렇게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인 교인들도 성도들도 네. 삶이 네. 세속화되고 네. 생각도 세속화되고 네.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직분을 성경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예. 한번 말씀드리고 예. 마무리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500주년이라고 하는데 네. 과연 어떤 부분에서 예, 개혁이 일어나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네. 저는 가장 먼저는 직분의 세속화 문제에 대해서 네.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네. 그러면 좀 다른 것들도 부수적으로 네. 좀 개혁운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간혹 교회에서 또는 밖에서 대화하다 보면 오늘 내담자의 사연과 똑같은 경우를 몇 번 경험했습니다. 네. 예, 오늘 보내주신 사연을 중심으로 몇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사연이든지 보내주시면 좋은 교회 남영균 목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인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실 분들은 spmtv.kr로 접속하셔서 시청자 사연함을 이용하시거나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전화 419-0709 또는 남영균 목사님께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건강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네.